네, 안녕하십니까. 김지동 씨,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와, 이, 대단합니다. 아. 인기가. 야, 정말. 아, 우리 요 앞에 또 네. 플래카드 또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도 네. 계시네요. 네. 도연제동 아. 화팅. 네. 야. 아, 자유롭게 열심히. 네. 저희가 뭐 잘했나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우. 윤도연 밴드 팬클럽이신가봐요. 그죠? 아우, 너무 예쁘시네요. 네. 네. 아, 그래도 또 김미동 씨까지 이렇게 같이 이름을 써서. 종이도 모자랄 텐데 굳이 저기다가. 뭐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서로 자, 그럼 네. 음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한 일 있어요? 네, 이랬어요. 자,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방송은 여기서부터 나갈 거예요. 아이디 알람 마누라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인데요. 저희 신랑 정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30-40분 동안 일어나 일어나줘 아무리 흔들고 애교를 부리며 난리를 쳐도 꿈쩍도 안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지각하고 신랑은 제가 제대로 못 깨운 탓이라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워달라고 하는데 우리 신랑은 한번 자면 얼마나 깊게 자는지 정말 도둑이 들어와도 모른다니까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아침에 신랑을 한 번에 깨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아, 짱구는 동마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아,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참 어이없군요. 리플도 참 예, 재밌으십니다. 애교를 부려도 안 일어난다. 결혼 4년차 애교를 부려서 안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아, 참 리플의 끝이 뭔가 허무한 게 그럴 수 있죠. 예, 애교를 생각하게 만드는. 애교를 부려서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예. 무서운 거죠. 두려웠던 거죠. 네. 결혼 4년 차 정도면 이제 좀 네. 애교가 좀 그, 야, 뭐 이런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네, 애교. 다음은 그 아이디가 좀 깁니다. 크리스티나 아기를 내놔. 드디어 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런 분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다가 한동안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등장했어요. 새로워요. 네, 크리스티나 아기를 내라. 크리스티나 아기를 내놔. 근데 이 아이디는 귀여운데 리플 내용은 조금 음침합니다.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예. 저기 정말 도둑이 들어와도 모릅니까? 어디 사세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아, 이분 말이죠. 아, 재치가 넘칩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추적당할지도 모르는데. 크리스티나, 아기를 내놔. 좋습니다. 야, 한동안 여기 뜸했었거든요. 네. 아, 그룹 이분... 실패 이런 거 이후로 조금 뜸했다가. 네. 요즘 좋으네요, 이제. 네. 네. 다음은, 에딕티드 러브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영어인데요. 제가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이세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실수하면 어쩌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찝찝하면 지가 일어나요. 조금 잔인한 방법이지만 그렇죠. 물을 조금 많이 드시게 하셔서 남편을 일어나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원앱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주원이라는 아기를 가지신 아버님이신데 아마 애칭으로 이렇게 달아주신 분이에요. 예. 아이를 낳으시오. 그것도 많이. 나도 한때 잠꾸러기에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었어. 흔하 아이가 셋이나 되는 지금은 아이가 둘일 때보다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뜨인다고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작용이 따르긴 하지만 그만큼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애들이 많으면 야 행복해진대요. 그렇겠죠. 아침에 막 아이들이 막 와서 귀 네. 이렇게 잡아당기고 네, 잡아당기고 아빠 이리와 아빠 이리와 네 그러면 아! 네. 좋잖아. 네, 뭐 하여튼 이렇게 깨우고 아침에 이러면서 정드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부럽습니다. 네. 누구든지요. 깨워만 주세요.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네. 자, 김재동 씨를 깨워줄 그분을 빨리 만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